군목으로 일하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군대 목사입니다. 군대 목사의 소명을 감당하던 그는 집단으로 세례를 받기 전이나 후나 그렇게 집단으로 세례받은 이 친구들의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니 어떻게 세례를 받기로 결단을 했는데도 받기 전이나 후나 다름이 없을까? 그래서 이는 군에서 제대하고 새로운 꿈을 하나 꾸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25년 내에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당시 가운데 뉴욕이라고 하는 너무나 이제 비싼 땅에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하는 당시에 엄청난 교회를 세운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던 존 록펠러를 찾아갑니다. 그러고 내가 이차저차한 교회를 만들 건데 교회를 하나 좀 져주십시오 라고 했다가 그만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좌절감에 빠지게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거절당한 좌절감과 군대에서 삶이 변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의 사역이 그리고 그의 목회의 방향을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뀌는 것은 대형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고도의 영적인 훈련과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7년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불과 한 4km 정도 떨어진 빈민지역의 세이비어 교회라는 작은 교회 하나를 개척을 합니다. 이후에 그는 철저한 입교 과정, 교회 들어올 때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교인이 된 이후에 고도의 훈련을 통해 교인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50명으로 성장한 이 교회는 2005년까지 무려 800명이 넘는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제공했고 매년 1,000명의 실업자들을 훈련시켜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매년 500명이 넘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역, 수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과 과외 프로그램 사역을 감당했고 더 놀라운 것은 34개의 침실과 의료진이 잘 갖추어진 노숙자를 위한 병원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150여 명의 교인들이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약 200억 정도에 가깝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십니까? 바로 이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떠오르는 세이비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라는 책을 쓴 저자의 유성준 목사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교회 세이비어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중요하게 정리해야 될 생각이 있다면 바로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즉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태도와 양식은 물론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누면서 소그룹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복음의 교회를 나누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는 예배당일 뿐입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 선교, 봉사, 나눔을 실천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교회는 자기의 어떠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종교적인 모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께서 지시하셔서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 결정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감당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 율법, 그냥 그 유대주의적 성향들을 계속 고수하다가 결국에는 고착화되고 거기 가운데 무뎌져서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에 자취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무슨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 특별히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소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느 날 역사 가운데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즐거운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도 포용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저는 교회의 본질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교회가 어떻게 하면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을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열린 가슴으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린 가슴으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받고도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제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니까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베드로를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흩어져서 전하긴 전했는데 유대인한테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안디옥 교회는 열린 가슴을 가지고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슴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우리끼리만 추구했던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그런 공동체였습니까? 오늘 본문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자 이제 그렇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리 누구였습니까? 바나바,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들은 사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누구였느냐? 아주 유력한 집안의 유력한 가문 출신인 레위인으로서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은 성경이 그에게 어떤 말도 해주고 있지 않지만 니게르라는 것은 이게 라틴어인데 검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흑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흑인. 자, 세 번째 특별히 이 흑인, 아니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자, 그 당시 가운데에 흑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거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종차별이 사라진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제가 TV에서 특별히 이제 외국인들이 길을 무너쓸 때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촬영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외국인들, 동남아 사람들과 그 다음에 백인들이 지도로 영어로 유창한 영어로 길을 물어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백인이 물어보면 정말 친절하게 모르면 옆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혹시 영어 좀 하세요?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남아 사람들이 물어보면 100명 중에 두세 명 도와줄까 말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전히 오늘날에도 인종차별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가운데에 흑인들은 대부분 무엇이었냐? 노예였습니다. 노예. 게다가 유대인들은 자기네 우월주의가 너무 강해서 인종차별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랑 그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이랑은 전혀 상종할래야 상종할 수가 없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였습니다.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입니다. 그 역시도 아프리카에서 온 무명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입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한 어미에게 젖을 같이 먹고 자랐다. 즉 자기의 친동생을 뜻하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너무 단짝을 이루며 다 자란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만화에는 헤롯과 친형제처럼 자라온 불의한 상류층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매국노 같은 그러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안디옥교의 지도자로서 세워서 정통적인 유대인 바나바와 함께한다?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게다가 마지막 한술 더 뜨는 인간이 나옵니다. 그 인간이 누구인가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학벌 좋습니다. 집안 좋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가장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던 적대자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열린 가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복음을 그렇게 접하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누구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배경도 출신도 신분도 아니 그들의 과거 역시도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옆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사람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셀에서 팀에서 섬기는 곳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셀에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나와 달라서 나는 저 셀은 좀 안 맞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 셀은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저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 셀 가운데 적용하지 적응하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는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의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열린 가슴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던 안디옥교의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서 교인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교인들이 다 같이 어떻게 금식하고 있었냐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원어 성경을 보면 거기 가운데에 아우톤 즉 그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제 이방 사람들이 속해 있던 지도자 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온 교인이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까요?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 큰 질병과 환난을 당해서 그들이 금식하며 그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온 교인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유는 본문 2절 뒷부분을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이 어떠한 필요를 얻기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 뜻이 좀 숙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열린 가슴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자기의 생각들을 조정하고 순종하고 포기할 줄 아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택하였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기도의 수준이 어린 아이의 기도가 아닌 수준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나는 신이 있다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들도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원래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조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는 산타클로스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김영병 교수는 그의 책 사귐의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사귐입니다. 즉 기도는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관계라는 겁니다. 즉 원하는 것 필요할 때만 그렇게 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성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봐도 필요한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보면 필요한 것 구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네요. 하나님 학비가 없네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기도는 아직은 어린 아이의 기도라는 것이지요. 즉 낮은 수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자녀들이 부모와 보통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5살이 된 제 딸이 있습니다. 우리 연진이가 아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5살 이제 마누라 한 3살 정도 된 딸이 아버님 이제 오셨습니까? 아빠 장난감 사줄까? 아버님 저에게 장난감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사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뜻은 아버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제 어린이집 비용은 제 스스로 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오 성숙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얘가 이상한가? 얘 오늘 왜 그러지? 이렇게 어렸을 때에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30살이 됐는데도 우리 어머니에 가서 차 사줘 빨리 집 사줘 막 안 그러면 나 이혼할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정상일까요? 정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성장해서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어렸을 때에는 내가 차리는 것이 귀찮았지만 성숙하면 나중에는 우리 부모님이 피곤할까 봐 내가 밥상을 차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피곤할까 봐 내가 집을 치울 수도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숙함이라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성숙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장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뜻만 그렇게 구한다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근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기도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그렇게 열심으로 노력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열심으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교회적 희생을 감당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적 희생을 감당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들이 이질적인 배경, 사상, 문화, 생각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음에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숫자나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열린 가슴 가지고 하나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에만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고 바뀔까요? 행함이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은 무당에게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부 아무것도 안 하고 12년 내내 놀다가 기도해서 서울대 갔다. 그럼 서울대 못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나요? 기복신앙 아닙니까? 한국교회 가운데에 수능 때만 되면 기도하는 거 기복신앙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특별히 그들 가운데에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부어졌을 때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교회적 희생을 감당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뭐였느냐? 두 사람을 보내라라는 거였습니다. 이 엄청난 거 그들이 도저히 따를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라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아포리사테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경계를 지어 분리시켜라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분리시켜서 떠나 보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된 이야기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누구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바울 때문에 세워졌고 그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이 엄청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떠나 보내라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바울과 특별히 이 사울이 바울을 회심할 때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중구 목사와 임원 가운데 홍금표를 다른 교회로 떠나보내라. 아, 가야 되는 분위기네요. 예! 막 이런 분위기. 이게 진짜 마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보내셨겠죠. 그런데 가야 되겠다. 나. 제가 작년에 여기 교회 오기 전에 한 40명 정도 되는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목사일 때 아 내가 여기를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그때쯤에 이제 우리 천학교 이제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 천안으로 올 생각이 없냐? 그래서 저는 굳이 뭐 내가 천안에 올 마음이 있나? 근데 이제 뭐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 올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이제 사역을 여기서 그렇게 잘한 편이 아니었고 너무나 설렁설렁해서 조금 그랬어요. 좀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저는 사역하러 온다고 왔는데 여기서 연애를 해갖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장인어른이 이렇게 또 장로님으로 계시고, 그래서 야, 내가 굳이 여기 와봐야 나한테 손에 대해 이렇게 좀 플러스 될 만한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했어요. 내가 천안교회를 가면 이득이 되는 거는 딱 세 가지인 것 같다. 첫 번째, 담임 목사님 불러서 왔으니까 좋아하겠지, 하나. 두 번째, 장인어른 장모님이 손주들 자주 보니까 좋아하겠지. 셋, 너 친한 우리 교회, 저희 아내가 여기 출신이니까. 셋, 네 친한 후배들 자주 보니까 넌 좋겠다. 이거 말고는 글쎄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선배들이 저한테 막 야 너 가, 너 빨리 담임 목사 나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굳이 그렇게 나갈 마음이 없이 이 교회 가운데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사역을 잘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께서 이제 불러주신 그 마음이 되게 감사하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천안교회에 되게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천안교회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첫 사역 나와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했고, 제가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돈이 없을 때 제가 이제 그 원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결혼하고 싶은데 살 데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사택을 목사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틀 학교 가고 5일을 교회에서 일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되게 부족했겠어요. 막 어린 나이에 애 보느냐 힘들고 새벽 예배 밥 먹듯이 빠지고 막 이렇게 되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예뻐해 주시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는 제 2의 고향과도 같은 교회가 천안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 아프기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빚진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특별히 내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에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일하지 않으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너진 영역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삶들과 재정들을 희생하는 그 사람이 회복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몸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머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머리는 뜻을 정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일하는 것들은 몸입니다. 몸. 여기 가운데 교회적인 희생을 누군가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뜻을 주셨는데 그게 나와는 맞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이 뭐냐라고 하면 뭐 또 돈 얘기 하나보다 약정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년이 뭐냐? 청년이 어른입니까?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어른 아니세요? 아,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네. 어린이 친구들! 청년은 어른이에요, 어른. 그런데 저는 그 과도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서에서 부서예배 한 번만 드리다가, 그렇잖아요. 부서예배 한 번만 드리면 주일 지켰는데, 지금은 청년교회 와서 사실은 이제 대예배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 갭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청년 다음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작년입니다. 작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청년부를 통해서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년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좀 훈련하는 기간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 설교를 자주 들으셔야 되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예수나무 청년교회 가운데에 그냥 어떻게 목사님을 통해서 위임받은 사람인 거고, 사실 우리 가운데 탑 리더이고 목자는 누구냐면 유나키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끔씩 가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수요예배도 나아가고 금요철야도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헌금하는 것 같지만 이 금액들 청년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다 들어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원받고 그동안 침이 많이 튀기네요. 열변을 토하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어른으로서 교회 가운데 하는 것들에 대해 희생하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5주차에 온가족 예배 드린다고 청년들이 간다 그러면 청년들이 마치 피해보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안성결교회 가운데 예수나무 청년교회이지 예수나무 청년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거기 가서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온 교인이 하나 되는 과정, 그것들을 야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구나라고 기쁜 마음으로 가시고 끝나고 또 셀 모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에 진짜 중요한 것은 나, 내 소신,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부어졌을 때 내 생각, 내 소신까지도 그렇게 꺾고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섬마을에 조난자 구조소가 있었습니다. 풍랑이 심하여 파손사고가 잦은 그곳에 반드시 조난자 구조소가 필요했습니다. 조난자 구조소라고 해야 버려진 작은 창고를 손질하여 여기저기 낮은 의자 몇 개를 모아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반주 좀 살짝 해주세요. 자, 그런데 심지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보트조차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련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물이 새는 낡은 배 한 척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헌신적인 사람들 대여섯 명이 있어서 밤낮을 빈틈없이 바다를 지키고 그 결과 상당히 많은 생명을 구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규모에 비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이 구조소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나니까 구호물품 후원이 많이 늘어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구조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학력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까지 끼어 있었고 구조소는 면모를 일신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구조를 규모 있게 다시 짓고 가구도 마련하고 최신형 보트도 구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은 이제 번갈아가면서 구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남은 사람들은 다음 순번을 기다리며 사교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사교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실내 장식은 점점 호화스러워졌고 더 편리한 소파와 오락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결국 구조소는 일종의 사교 클럽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조난자 구조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더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큰 여객선 하나가 섬마을 근처에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구조에 나서는 회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넉넉한 예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람 사서 구조 작업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구조된 사람들 중에 병든 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쟁에 휘말리면서 그들은 구조소 바깥에 샤워장을 만들고 임시 천막을 만들어 그들을 구조소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한 몇몇 구조대원들이 사교클럽으로 전락한 그 구조소를 나와 새로운 구조소를 만들었습니다. 사교클럽으로 전락한 구조소가 처음에 그랬듯 그 구조소는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 사람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새로운 구조소도 예전에 그랬던 구조소처럼 사교클럽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셀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